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오늘도 함께 일본말을 공부합시다. 제2과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これは何ですか?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1과에서는 주인공인 태국인 유학생 안나가 같은 대학에 다니는 튜터 사쿠라에게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제2과에서는 이들 두 명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럼 제2과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これは何ですか? 이것은 무엇입니까? さくらさん はい、どうぞ これは何ですか? それはタイのお土産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いたしまして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안나가 사쿠라에게 무엇인가를 건넵니다. 사쿠라-san. 사쿠라 씨를 부릅니다. 일본어에서는 이름 뒤에 경칭인 삼 씨를 붙입니다. 이재욱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춘경상 그렇습니다. 또 여자 어린이에게는 장, 남자 어린이에게는 근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약전 어린이를 부를 때 사용됩니다. 하이, 도우조. 네, 여기요. 무엇인가 물건을 건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경우 하이, 네는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는 말입니다. 도우조는 부디, 제발이라는 뜻의 표현인데요. 도우조는 노 모음의 오를 한 박자 길게 발음합니다. 그럼 발음해 보시죠. 도우조. 사쿠라는 받은 물건이 무엇인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これは何ですか?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これ는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 근처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죠. 와는 주제에 붙는 조사입니다. 何ですか?는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로 물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입니다. 남은 무엇이라는 말로 です와 함께 수로가 됩니다. 가는 조사입니다. 문장 끝에 붙여서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와 난데스까는 매우 유용한 표현이네요. 함께 발음해 보시죠. 그래와 난데스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와 난데스까? 안나가 대답합니다. それはタイのお土産です. 그것은 태국에서 가져온 선물입니다. 사쿠라는 안나로부터 태국 비누를 선물 받았습니다. それ는 듣는 사람에게 가까운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지금 선물은 사쿠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나에게는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것, 소레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는 주격에 붙는 조사입니다. 타이는 태국을 뜻합니다. 노는 명사와 명사를 잇는 조사입니다. 오미양에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일본어 명사는 단수나 복수가 형태가 동일합니다. 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기 때문에 타이노 오미야게 태국 선물이 되는 거죠. 데스와 함께 수로가 됩니다. それはタイのお土産です. 그것은 태국 선물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본어는 수식하는 말을 명사 앞에 붙이는군요. 미국에서 가져온 선물일 경우에는 미국은 아메리카이니까 아메리카노 오미야게가 되는 것이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사쿠라가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리가또만으로도 뜻은 통하지만요. 고자이마스를 붙이면 더욱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아리가또는 도의 모음, 오를 한 박자 길게 발음합니다. 천천히 발음할 테니까 함께 연습해 보시죠.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도이타시마시테. 천만에요. 감사의 말을 들을 때 답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도 이타시마시테의 발음은 도 모음에 오를 한 박자 길게 늘려서 발음합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도 이타시마시테. 도 이타시마시테. 그럼 제2과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これは何ですか?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쿠라-san. はい、どうぞ. これは何ですか? それはタイのお土産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いたしまして.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까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의문문에 대한 선생님의 해설을 들어보시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설하십니다. 일본어에서는 의문문을 만들 때 영어와 달리 어순을 바꾸지 않습니다. 문장 끝에 조사가를 붙이고 억양을 위로 올립니다. これはお土産です. 이것은 선물입니다는 これはお土産ですか? 이것은 선물입니까? 가 되는 것이죠. 그럼 긍정문과 의문문을 확인해 보시죠. 이것은 선물입니다. これはお土産です. 이것은 선물입니까? これはお土産ですか? 또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을 때는 これは何ですか?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남 무엇, 몇의 시간을 나타내는 지 시를 붙이면 난지ですか? 몇 시입니까? 가 됩니다. 남의 사람 수를 나타내는 닌을 붙여서 난닌ですか? 몇 명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와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걷는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를 몇 가지 알려드리죠. 다음 소리는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서둘러서 걷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스타, 스타. 서둘러서 바삐 걷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느리게 걷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도 있나요? 노로노로. 노로노로는 느린 동작을 좋지 않게 생각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걷는 경우 외에도 예를 들면 차량 정체로 자동차가 느리게 움직일 때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의성어 의태어 코너에서는 스타스타와 노로노로를 배워봤습니다. 그럼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사쿠라-san. はい、どうぞ. これは何ですか? それはタイのお土産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いたしまして.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사쿠라 씨는 외국에서 일본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네. 나는 만화를 일본어로 읽고 싶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네, 제2과 공부 어떠셨나요? 오늘 중요 표현은 これは何ですか?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가 사쿠라의 대학 안내를 받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럼 많이 기대해 주세요.